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 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테니스입니다. 잠시 후 9월 20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세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테니스와 패션에 대해 함께 알아볼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즐기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골프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취미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골프 다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키워드, 테니스입니다. MZ세대를 강타한 테니스 열풍,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2018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를 3대0으로 완파하고 한국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 대회 4강에 진출한 후 테니스 붐이 일었었는데요. 최근 다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스포츠 자체의 재미도 물론 있지만 테니스 룩 역시 테니스가 유행하는 것에 한몫했는데요. 이렇듯 새롭게 떠오르는 스포츠인 테니스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서도 활동적인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멋진 의상으로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좋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덕분입니다. 다양한 패션에 영감을 준 테니스 스타일링, 테니스 자체가 지닌 프리미엄한 럭셔리한 이미지가 2030 세대의 주목을 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테니스 스타일링, 어떻게 해야 진정한 패션 피플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드레스 같은 불편한 옷을 입고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드레스 코드가 보수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활동성을 강조한 테니스 스커트에 간결한 탑만 매치해도 충분히 예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탑과 매치해도 센스 있게 연출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운동할 때 가장 편안한 옷은 트레이닝 수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일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도 입기에 좋죠. 더욱이 힙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코트 위에서 누구보다도 돋보일 수 있을 겁니다. 코트 위에서도 시크해 보이고 싶다면 어두운 톤의 아이템으로 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슬리브리스 탑과 숏 팬츠의 조합은 다양한 테니스 룩 중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룩입니다. 하지만 바로 핵심은 컬러라고 볼 수 있죠. 모두가 밝고 화사한 컬러를 뽐낼 때 그 사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내뿜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급이니 뭐니 뭐니 해도 클래식한 테니스 룩이 최고 아닐까요?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즐겼고 비단 코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봄, 여름 스타일링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핵심 아이템은 바로 스커트겠죠? 고전적인 A라인이 돋보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커트를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실제 테니스 선수처럼 셔츠를 매치하면 완벽합니다. 더불어 맨투맨과도 찰떡으로 잘 어울리니 코트에서도 일상에서도 마음껏 즐겨봐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테니스와 테니스 룩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테니스는 교회 필드까지 나가야 하는 골프와 달리 비교적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특징이 MZ세대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이에 따라 패션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으로 올릴 만한 소위 인스타그램업을하고 스타일리시한 상품들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nless you find out as you go, I knew much more then than I do now. Neon hot day glow eyes, city lit by fireflies. H UBS.